맞아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20살 그 당시 쏘아올린 내 꿈의 화살 바로 힙합이란 음악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너무도 컸던 희망 명예 그리고 돈 그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해도 내 마음의 자유 그리고 또 삶의 여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꿈을 향한 내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겐 크나큰 행복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줄곧 함께 해오던 동료마저 무너지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면 갈수록 인생이란 돈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 그로 인해 내 꿈을 향한 발걸음 그에 대한 옳고 그름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물음 그것이 나를 괴롭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이 꿈을 이제 느껴 마치 저 다른 모습처럼 언제나 그렇게 내가 택한 길이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